우리나라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예비길 전투 성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 강원도 원산군민발전소에서는 매일 수십만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검덕광업연합협소의 전국 고속도 굴진 직맹돌격대원들은 6월까지 연간 굴진 계획을 102% 확대되고 있습니다. 강원도 원산군민발전소에서는 매일 수십만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검덕광업연합협소의 전국 고속도 굴진 직맹돌격대원들은 6월까지 연간 굴진 계획을 102%로 완수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. 농업 부문에서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저수지들과 강하천 제방들, 수백 킬로미터의 물길, 배수로 등 관계 및 배수시설들이 보수 정비되어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가 이룩됐습니다. 동서해의 각지 수산사업소들에서는 상반년 기간 바닷가 양식 면적을 수십 정보 늘리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수천 톤의 바다나물을 증산했습니다.